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조항연의 제6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여맹조항연의 위원들과 후보위원들, 여맹일꾼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,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여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.